unforgiven, I'm a villain, I'm a unforgiven, 내가 기댈 걸어 unforgiven, I'm a villain, I'm a 수치대로 기억될 unforgiven. Yeah, what you want? Weapon on me, get the face, wanna shut me up. 사냥감을 가도 배차는 what it is. 너의 게임에 난 문제 없어, 저 freak, 꽃이 가비. Let me feel by the seraphim. 내가 제일 싫은 건 내 그대 물림. 어둠 속 불에 켜 맞춘 rebelling. We gonna keep, keep breaking rules. One up she do hang with my lone I do chat up she what? Get started, let's get started. 미래 그 앞에 세게 또 나의 story. 신념인 지면 난 villain. I'm the Cinderella type of a girl. Unforgiven, yes I was bleeding. 힘없이 늦어야만 했던 song. But I Shut it down.